시편 97편 11절과 또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과거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 먼저 시편 97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으세요. 시편 97편 11절 한 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죠.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역시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 17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었지만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보면은 변화산 위에서 변형이 되신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느냐?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면 첫째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 시편 97편 11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했지요. 또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해가 비치는 모습,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아, 역시 예수님의 틀림없구나. 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변화를 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으니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면 해의 사명이 뭐냐? 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고 예수님도 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우리도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와 같다가는 말은 첫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의 영광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해와 같다고 하는 말은 예수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언제나 참 태양이 빛나는 햇빛이 빛나는 밝고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야 웃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의 부활의 터전 위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얼굴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순간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때 참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터전 위에 변화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나방이가 참 나비가 된다. 또 군병이가 매미가 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방이나 군병이만을 볼 때는 어떻게 이런 미물들이 아름다운 나비나 매미가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되잖아요. 우리가 참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좀 의심의 세력도 꿇지 못할 완벽한 믿음, 그 자주 인용을 하지만 100%, 99.9가 아닌 100%의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믿질 못하느냐? 오늘날까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볼 때 참 그들이 이 땅에 왔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변한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에녹과 엘리야의 그 사적을 말을 해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다르다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잘 아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죽었다가 일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 가운데 이 혈과 이 육,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몸뚱이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재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말씀이 오죠. 비밀한 말씀이 와.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홀연히 변화해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 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으면 쉬운데 믿지 못하면 어려워져.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즉 죽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말씀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다 죽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변화한다고 했으니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 응? 믿는 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만약에 참 뭐 나는 변화 필요 없다, 나는 변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안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도 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말이지. 기성교회 교인들은 부활만 믿고 있죠. 아,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네, 물론 맞죠. 그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부활의 터전 위에서 참 변화를 믿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 우리는 또한 그 부활의 터전 위에서 이제 마지막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면 중학교 1학년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 국민학교가 참 뭐 마음에 들고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사람은 초등학생일 뿐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를 붙잡아야 되고 다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는 학위 받고 이렇게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일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의 수준의 믿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앙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의 변화가 나의 변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사람이 나이 들고 병 들고 피곤하면은 내가 살까 이래 가지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들어요. 그러니 죽지 않고 산다, 썩지 않고 변화받는다 하는 것이 참 믿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뭐 남자분들 직장 나가서 사업을 하든가 뭐 장사를 하든가 뭐를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병나면 병원에도 가고 할 텐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밤낮 다투게 되죠. 많은 경우에 이 부부의 갈등이나 문제가 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데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아,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늘 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매일 생활이고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변화받는다는 것은 내일 일, 모레 일, 나중 일이고 그러니 고리가 뭡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 당장 피부에 닿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변화한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시계추가 똑딱똑딱 계속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만 산신앙이고 산믿음이지 뭐 교회 나와서는 똑딱똑딱 하는데 직장 나가서 상관이나 부하를 대하거나 또는 집에서 아내나 자식을 보게 되면 똑딱하다가 똑하고 죽어버리는 때가 없지 않는지 참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깨달아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변화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시켜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빼버릴까요?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50장 51절 역시 잊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받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오늘 마태 17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계시록 1장 16절에도 해처럼 빛났다. 시편 84편 11절에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이하 20절이나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거기 있죠.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슬픔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배우자가 돌아갔다. 자식이 먼저 갔다. 뭐 내가 뭘 교통사고 여러 가지의 슬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간 그곳에는 슬픔이 마칠 것이라. 슬픔의 날이 없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한번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해와 같다는 말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나타낸다 하는 뜻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빛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이 말은 공평과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평과 사랑.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살인 강도의 집이고 사기꾼의 집이고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똑같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치신다.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똑같은 햇빛은 비춥니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는 잘하지요. 사근사근하게 하지만 기분 나쁜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하고 잘못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죠. 네 번째로 온 우주 만물을 공평한 사랑으로 대한다. 공평한. 다섯째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해는 모든 어둠과 흑암을 물리치잖아요. 즉 불의한 자와 악한 자는 그 앞에 서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악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죠. 거기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해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해 같은 신앙. 여섯 번째는 해 같은 신앙은 치료와 위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치료와 위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즉 불결한 모든 균을 다 햇빛으로 죽이잖아요. 이 균들도 태양의 햇빛에 나와서 몇 초면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육간에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한국의 창고라는 이 메르스 병균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한 번만 바라시면 다 선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계속 될까요? 계속해서? 안 되죠. 지금 정말 이게 심하게 되면 8월 달에 여주 행사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갔다가 누가 무슨 걸려서 죽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 못하잖아. 아, 그런데 옆에 퍼져. 그럼 뭐 무슨 여주 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외국과의 뭐 회담도 다 취소하잖아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관광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 국민의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금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왜 최초에 초동 그 방지를 못했느냐? 그럼 책임이 대통령 공격 당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우습게 알았죠? 무슨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몇 사람만 우물우물 하다가 이제 퍼져오니까 지금 뭐 국무총리 새로 된 분들도 나가서 내가 그냥 이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그래야죠, 지금. 그냥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그래도 잡혀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희망적인 걸 믿어요. 아,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 기도가 괜히 뭐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뭐 메르스 괜히 메르스 해? 그러니까 참 뭐 우리의 관계되는 것뿐 아니라 이 메르스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 다른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못돼 보세요. 지금 올려가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올려 그러진 않아. 어제 보니까는 아 선진국인 한국에서도 그러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아 그렇게 됐는데 참 우리도 방역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런 걸 못해.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했죠. 온역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온역돼가지고 얼마가 죽었습니까? 7만 명? 뭐 또 가늠하다가 2만 4천 명? 뭐 많이 죽었잖아요. 온역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지만 이 호흡 이게 지금 메르스라는 말이 미들 이스트 레스포토리 뭐 신드롬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호흡 그 질환이란 말이죠. 아니 무슨 뭐 수술하고 다리를 자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만 꽉 눌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병균이 여기 호흡을 못하게 그 부분에 확 막아버린 거예요. 뭐 애고 어른이고 뭐 간호사고 의사고 할 것 없이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말자. 그 하나님의 역사면 또 다 물러가죠. 그렇잖아요? 슉 하면서 말이죠. 언제 있었더냐?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하죠. 이게 하나의 징계인데, 재앙이라는 게 징계 아니에요? 모르고, 아이고, 뭐 또 옛날로 돌아가서.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재앙과 징계를 당할 때는 좀 결심을 해야 되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좀 그래야 뭐 도배부흥도 나오고, 부흥도 나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일곱 번째는 힘과 용기를 말한다. 힘과 용기. 하나님은 해다 하는 말씀이 참 엄동설안의 땅속에 숨어있던 이 식물들 말이죠. 봄이 되면 딱딱한 대지를 뚫고 그 순이 나옵니다. 연약한 순인데 그 돌멩이 같은 걸 뚫어버리고 나오죠. 이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힘과 열을 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잖아요. 태양 한 번만 없어져 보세요. 이 어떻게 될까요? 전 지구가 그냥 얼어버립니다. 하루만 없다면은 하나님이 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힘과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화될까? 안 되겠는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신 있게 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해와 같다는 것은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 해는 어둠을 내쫓는 그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어둠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밤에도 전기불 끼고 집에 있는 불 다 끄고 컴컴한데 혼자 앉아있어 보세요. 얼마나 뭐 도둑이 올까 누가 올까 불안합니다. 그래 다 불을 켜놓잖아. 보안등도 켜고 말이죠. 어?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구원하시느냐? 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예비처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한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 때 우리 믿는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배처는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어느 산도 아니고 뭐 땅굴을 파고 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있었죠? 다 같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3일 동안 햇빛이 있었다. 광명이 있었고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캄캄한 밤이었죠. 아홉 번째 그 저 재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장자 사망이 있고 말이죠. 그래도 해결 안 하니까. 모세가 무슨 뭐 천막으로 기술을 부려서 포장으로 해를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천인이 만인이 우리 옆에서 넘어지고 뭐 자빠져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난처로 세워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다 뭐 한국 장의사다 어디다 거쳐서 일어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은 분노가 환난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는 안전하대. 어디 가서 피난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말씀을 믿는 그 장소, 그 믿음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면은 나도 해가 돼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그 얼굴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없으니 우리 얼굴은 해같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했습니다. 비춰줬다. 왜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져야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발 너희 마음을 좀 열어라 말씀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다 하시고 떠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꼭 하셨죠. 보이는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귀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깨달을 귀가 없었어.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 우리도 눈 가지고 다 보는데 다 본다고 했지만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요한복음 9장 39, 40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환란이 다 임합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어디나 모두 환란이 임해요. 여러분이 스위스 간다고 해서 거기는 폭탄이 피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환란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런 말씀 주실 때 말씀이 계시는 그 장소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세상은 마지막이라 다 끝났어 하면서 뭐 집 팔고 재산 정리하고 어디 도망가자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해야 합니다. 아, 가정에 책임진 사람들이 아니 막판인데 뭘 뭐 가정생활이고 뭐고 있느냐 짐 싸들고 가자. 안 됩니다. 세상 다 됐다. 재림 예수 맞이한다고 남편, 자식, 재산 다 팽개치고 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보따리 사들고 피난처로 간다는 사람들, 그런 자들 사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들이 그래요. 모일 거 없다. 아유, 이제 다 끝났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야. 온 지구상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뭐 피난 간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때 비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래 저장했던 이 포도주로 잔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감추었던 비밀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천인 만인이 넘어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죠. 사람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배예요. 나의 보배라. 이 세상 보배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도 뭐 아무데나 마음대로 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비밀한 장소에 감춰놓고서 나갑니다. 뭐 은행에 갖다 맡긴다든가 대금고에. 또 그 비밀이, 그 보배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끼고 다닙니까? 뭐 중요한 파티 때 이런 때만 끼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세상의 보배라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보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배되는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 닭도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걱정 뭐 요즘 말로 붙들어 매세요. 괜히 뭐 안 되는구나, 뭐 어떠냐, 뭐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더 물고 오죠. 이사야 33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너의 보배니라. 그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보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참 보배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의 생활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시편 19편 7절과 8절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고 말이에요.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돼서 정말 죽지 않고 변화하는 축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6.